제18차 저일교육토론회 및 제43차 저일교육교류 모임이 제1본 조선인 교직원 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일본 교직원 조합, 1조 학술교육교류협회, 1조 교육토론회 현지 실행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11일 도쿄 조선중고급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학교 관계자들과 일본 전 지역의 교육 관계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이 학교 교원들과 함께 15명의 일본 학교 교원들도 중급부와 고급부에서 수업을 하며 관계를 두터이 했습니다. 조일 교육교류의 역사를 주제로 한 제18차 조일 교육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제1본 조선인 교직원 동맹 중앙상임위원회 고문과 일본 교직원 조합 이전 부위원장 등이 제1 동포들과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이 단합된 힘으로 청년의 민족교육을 사수하고 이어온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발하기 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 고등학교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 배제를 반대하는 율라케 대표, 민족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히로시마, 후쿠오카현 1조 우호협회 성원들이 일본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한 활동 종용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제1외국인의 민족교육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강화해 나갈 데 대한 호소문이 채택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출연하는 예술 공연을 보았습니다.